오늘도 우린 함께 했지. 함께한 우리의 시간. 난 또 한 번 느꼈어. 너도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. 언제나 항상 너만은 너만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너는 언제나 그렇게 그대로만 움직였지. 너에게 원한 걸. 어려운 고백은 아니야. 날 사랑하는 것만큼 표현해주는 걸 느낄 수 있도록. 너는 매번 진실한 마음을 내게 깊이 감추고 있어. 그냥 너는 장난스러운 겉모습으로 나를 대하지만 난 아무 상관없어. 언제나 그렇게 날 대하는 너. 너 또한 내게 너무 어색한 걸 난 알 수 있어. 너에게 원한 걸. 어려운 부탁은 아니야. 또 한 번 느꼈어. 너도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. 이젠 제발 내게서 멀리 달아나려고 하지만 너의 마음을 내게 모두 다 들켜버렸으니까 너에게 원한